arguing, but I know you have to live by the rule. Check said your life is set, but life is not about money, no debt. Check that you're caught in the net. 잘창금을 반복되는 언제 지금은 커버리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차분하게 빌딩 투포를 내리앉은 격시에 부르는 몸이 떨려오도록 단단한 기운이 몸을 감싸 검붉은 불빛들이 흔들거리며 춤을 추는 거리 꿈을 쫓는 이들에게 도시는 꿈을 꾸는 거리 거친 숨을 쉬는 거리 달라붙는 스캔을 제네 검은 가죽 체킷 번쩍거리는 웨스터부트를 반쪽 굳게 싣고 밥거리로 체킷 활락을 쫓는 이들의 끝없는 행렬과 감정은 상실하듯 시초점 없는 눈빛 블러 페이퍼를 묻어 페이커들에게 밤거리는 욕망의 찬 향락이 땅 폼페이와 같아 태양만을 쫓는 병든 육원이 신정 원하는 것은 법 무대가 멍 떨어뜨려 외로운 영혼 친구를 찾아 거리를 헤매 행복한 척 얼굴 화장을 덧칠하고 그들의 눈물을 감춰 Fight, 카메라, 액션 연극이 시작되면 일단 얼굴에 가면은 떠 난 얼굴 없는 무명 가수 개런티는 no pay 케이지 위기 계속되는 세상과의 덕대 Fight, 카메라, 액션 이 밤이 시작되면 일단 눈물을 감춰 난 이름 없는 삼류 배우 오늘 밤이 끝나고 나면 화장을 지우고 있다 오늘 컴백 거지로 점점 물들어가는 도시 흑암에게 경계조차 무너진 이곳이 모두가 자신의 보스 내면 속에 락거 자신은 숨겨둔 채 세상의 진실은 낙거 Fuck the others 내가 킹킹 어찌되든 상관없지 나만 링거띵띵 모두 위에 서고 싶어 지은 고층 자리 빌딩 나 혼자 피에스타 됐어 스팟라이트 피해서 Yes sir 밤 공기에 취했어 백번 외쳐도 매번 메아리만 들릴 뿐 어디든 Let's go Gone bitches 여자 bitches. Get some I wanna get some 뭐랬어도 내 인생의 best of the best 몸은 comes at the last minute 더러워도 이 시간 나의 chance Lights, camera, action 연극이 시작되면 이곳은 배우들의 collection 도시 아래 존재하는 누군단 하나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natural selection Lights, camera, action 퍼지고 있는 허영이란 infection 이 도시 아래 존재하는 누군단 하나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natural selection 화를 종일 피가 내리는 듯해 누군가 우산을 가지고 는 하나 중에 속으로 기대게 하지만 아무도 없어 내 기기가 들린다면 어서 빨리 대답해 줘 Mayday, Mayday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줘 Mayday 내 숨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줘 Mayday Fight, 카메라, 액션 연극이 시작되면 일단 얼굴에 가면은 떠 난 얼굴 없는 무명 가수 개런티는 No pay 테이지 위기 계속되는 세상과의 덕대 Lights, camera, action 퍼지고 있는 허영이란 infection 도시 아래 존재하는 누군단 하나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natural selection 카메라 액션 연극이 시작되면 일단 얼굴에 가면은 stop 난 얼굴 없는 무명 가수 개런티는 no pay 테이지 위기 계속되는 세상과의 덕대 카메라 액션 거치고 있는 허영이란 infection 이 도시 아래 존재하는 누군단 하나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natural selection